컵스 뉴스. 한양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9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역사관 서포터즈 하이디에서 8기 디자인 팀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8일 일요일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한양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매주 금요일 정기회의에 참석 가능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역사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능형 로봇 산업단에서 쉐어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8일 일요일까지이며 대회 일자는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대회는 서류 심사와 예선, 그리고 본선으로 진행되며 총 7팀이 수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능형 로봇 산업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일정이 오는 10월 16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특제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계 곳곳에서 출마 선언과 단일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는 서울시, 인천 강화군 등 다섯 곳이 포함됩니다. 지난 8월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 수요는 작년보다 6.1% 증가한 87.8기가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에 1일 최대 전력 수요가 높은 날이 많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한 달 내내 심각한 찜통더위가 이어져 냉방용 전기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튀르키예에서 떠돌이개를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7월 튀르키예 의회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유기견과 들개의 동물보호소 수용 규정이 강화됐고 안락사 근거도 추가됐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 법이 국가적인 문제로 부상한 떠돌이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피해 법률을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흔들며 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이채령, 기술의 우수연, 담당의 강태영이었습니다.